HUBS 당신의 숨겨진 이야기 인사이드 아웃 Hello, Stranger. 영화 클로저의 첫 대사입니다. 런던의 도심 한복판,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댄과 눈이 마주친 앨리스가 건넨 말이죠. 그들은 그때 그 장소에서 처음 만나 이름도 나이도 모르지만 그렇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면 과연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우리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가슴이 떨린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만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런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간절히 원했던 어떤 것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더욱 극심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에서 과거를 되돌아볼 때 어떤 상황에 대한 기억을 감정으로 하는 것처럼 두고두고 기억되는 감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한눈에 서로를 알아봤을 때 어떤 감정을 느껴야 비로소 사랑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사랑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감정이자 불현듯 찾아오는 감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비치의 나의 첫사랑 마지막 한 사람이 너일 거야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감정은 내 심장이 언제 뛰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감정입니다. 보통 사랑에 빠졌을 때 많이 느낄 수 있지만 더욱 다양한 상황에서도 마주할 수 있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행 출발 전날입니다. 당장 내일 일상제를 벗어나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 날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물건이 택배로 오고 있을 때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에게 선물을 하는 것처럼 나를 위한 선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설레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는 짝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입니다. 모두 다른 형태의 사람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설렘이 가득 피어오르죠. 마지막으로 이사갈 때입니다. 이사갈 때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다시 적응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굳히는 설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단순히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상 속에서 설렘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설렘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낸다면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것 같네요.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잊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네가 숨 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춰.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 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널 끌어미 너를 들여다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찰라. 나는 온통 너로 보고 있으면 왠지 꿈처럼 아득한 것. 몇 광년 동안 날 향해 날아온 별빛. 또 지금의 너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나에게 조용하게 안겨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남김없이 고마워.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네. 너를 보는 게 나에게는 사랑이니까.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어.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데 7초면 충분하다. 모두 이 말을 들어보셨나요? 7초의 시간 동안 설렘으로 시작하여 사랑의 감정까지 단숨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첫눈에 반해 설렘을 느끼기까지 단 7초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를 도와주는 호르몬은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센터에서 작용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기쁨이나 행복, 성취감이 밀려올 때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도파민이 분비되면 상대방에게 성적인 끌림을 느끼게 되고 사소한 감정에서 사랑으로 이어지게끔 만들죠. 도파민은 집중력, 의욕, 에너지 등을 관장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분비될 경우 몸에 활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양이 지나치게 많을 때는 무언가에 미친 듯이 몰두하고 빠져드는 상태가 돼버려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마약이나 도박을 즐기는 사람처럼 중독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도파민의 다른 이름은 중독 호르몬이기도 하죠. 사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그 시작점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들떠있고 활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들은 도파민 분비가 활발하여 그만큼 에너지로 활기차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도파민이 활발하게 분비되고 설렘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좋은 에너지만 남겨주었나요? 난 너를 원망해 또 너의 시간을 미워해 데이식스의 I love you 모든 게 무의미해 그리워하지 않아 나 네가 보고 싶은 게 아냐 나 내게 쥐어준 너의 사랑 you. 기억해내고 싶지 않아 진심으로 I love you 지금까지 같이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설렘에는 참 많은 종류가 있지만 저는 여행의 설렘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했던 여행의 기억에서 설렘의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첫 유럽 배낭여행의 설렘이 예전에는 단지 난생 처음의 체험에서 오는 두근거림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해방의 시간으로 기억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일상의 권태에 찾아온 여행이라는 새로움이 주는 설렘을 느꼈다면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설렘이었죠.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 많은 진을 빼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혹은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가혹하게 단련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 삶에서 벗어나 밝았고 투명한 나 자신과 만나는 해방의 시간이 주는 설렘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감정이 되어준 거죠. 몸이 쉬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이 쉬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해진 지금 반드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달리다가 새로움을 마주했을 때 어떤 것들이 설렘으로 다가올 것 같으신가요? 저는 평소에는 결코 찍을 수 없는 다른 공간의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 더듬더듬 낯선 외국인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참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해야 내 심장 박동이 빠르게 뛰고 볼이 발그레해지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오디의 길.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삶이 온통 회색빛으로 찌푸린 순간에도, 저는 내 앞에 희망의 길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을 때에도 아주 사소한 무언가에 설레는 심장이 있다는 것은 눈부신 축복 아닐까요? 늘 첫사랑처럼 두근거리는 설렘을 간직하면서 살 수는 없어도 언제든 설렐 줄 아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크나큰 자산이 되어줄 테니까요. 결국 설레지 않은 순간에서도 설렘을 발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면 오히려 더욱 찬란한 설렘과 우리의 인생의 신비까지 알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음을 열고 설렘을 언제든 맞아주는 건 어떨까요? 그럼 설렘과 함께한 오늘의 인사이드 아웃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강상현, 기술의 천지인, 저는 성재훈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HUBS